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말씀의 제목은 첫째 아담이 당한 시험과 둘째 아담이 당한 시험, 첫째 아담이 당한 시험과 둘째 아담이 당한 시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듯이 인류의 시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실자의 표상. 이 표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티포스입니다. 티포스. 그 뜻은 본보기, 또 흔적, 또 모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티포스, 본보기, 흔적, 모형. 특별히 티포스는 때리다, 치다 라는 뜻의 헬라어 팁토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팁토. 찰흙이나 진흙을 주먹으로 딱 치게 되면 거기에 주먹 모양의 형태가 그대로 남게 되죠. 이것이 바로 티포스입니다. 이 모양, 이 진흙에 남긴 이 모양 흔적을 가지고 이 주먹이 어떻게 생겼는지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실체를 흔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헬라어 티포스죠. 다시 말하면 아담이 오실자의 티포스다. 이 말은 아담을 잘 연구하면 오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실자, 헬라어 멜로, 못못 하려고 하다 라는 뜻이죠. 멜로, 못못 하려고 하다. 이 오실자, 이 오실은 멜로의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은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시작되어서 그것이 현재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이 현재 분사형입니다. 즉 여기서 오실자, 멜로의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오실자가 이미 과거에 오셨던 분이고 또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미래에 또 오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시기는 이미 초림 주님이 과거에 왔다가 가신 이후죠. 즉 헬라어 멜로의 현재 분사형을 썼다는 것은 아담은 과거에 이미 오셨던 초림 주님으로부터 이것에 그치지 않고 또 미래에 다시 오실 재림 주님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모두의 표상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아담은 초림 주님의 그림자이자 재림 주님의 그림자도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 보시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이 하늘에서 나신 둘째 아담 예수님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첫째 아담이 당한 시험과 둘째 아담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비교하면서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의 어떠한 표상이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즉 첫째 아담이 당한 시험과 둘째 아담 예수님이 당한 시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시험을 받은 장소입니다. 첫째 아담이 시험받은 장소는 에덴 동산 안입니다. 에덴 동산 안.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안에 두신 그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되죠. 에덴의 뜻은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가 머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두시고 하나님도 직접 함께 계신 곳이기에 그곳은 기쁘고 즐거운 곳이죠. 또 이 에덴 동산 안에는 각종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곳, 부족함이 없는 곳, 모든 것을 마음대로 취하고 다스릴 수 있는 평화롭고 풍족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반면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 첫째 아담이 시험받은 장소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곳이죠. 정반대의 환경이죠.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셨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물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그냥 빈몸으로 나갔다가는 며칠 못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곳이 광야죠. 즉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세상, 저주받은 이 땅을 가리키는 장소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버틸 수 없는 아담 타락 이후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얻을 수 없는 타락한 이 땅, 광야죠. 다시 말해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도 풍족한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 시험을 받았다면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위험한 곳, 음침한 곳, 황량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그 시험, 실패한 시험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은 더 극악한, 더 열악한 환경을 택하신 것이죠. 바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타락하여 죄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무것도 없는 뜨거운 태양만 내리쬐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로 나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로 나가시는 것도 모자라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음식도 물도 드시지 않는 극심한 굶주림 가운데 시험을 받으시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이 또한 누구를 대신한 시험입니까? 극도의 굶주림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먹고 살기 힘든 굶주림 가운데 사는 우리를 대신하여 금식하시고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첫째 아담이 받은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악과 시험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시험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시험의 내용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모트 타무트, 무트, 죽다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됐는데 이것이 전미어가 붙으면 모트 타무트, 특별히 2인칭 단수형 어미가 붙었습니다. 무트, 동사가 두 번 반복되면 강조의 의미를 갖죠. 네가 죽는데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담 한 명 단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3장 4절 말씀 보시면 뱀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뒤집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단어는 로 모트 테무튼, 로 모트 테무튼, 이것도 무트가 두 번 사용됐는데 그 앞에 부정어 로가 붙죠. 이것도 강조의 용법이에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너희가 죽지 않는다. 2인칭 복수형 어미를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할 때 너 먹어도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뱀은 지금 여자를 시험하면서 여자의 뒤에 있는 아담까지 넘어뜨릴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네가 먹으면 네가 아담을 유혹할 것이다. 너와 남편 아담은 다 타락할 것이다. 너희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뱀의 시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시험의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을 사단 마귀는 강력하게 부정함으로써 우리 인간을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령했는데 이걸 약하게 부정하면 듣지 않죠. 더 강력하게 장담하면서 부정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엎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사기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기꾼들은요, 목소리가 큽니다. 아주 당당해요. 당당하지 못하면 사기꾼이 될 수가 없어요. 눈 하나 깜짝 않고 당당하게 사람을 속이죠. 그럴듯하게. 누가 말합니다. 저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다 가짜라고 그러던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수십 년간 이 장사했지만 한 번도 문제 생긴 적 없어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아, 그래요? 그리고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사람들이 이봐요, 내가 장담하건대 내가 그게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아무리 당당하게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듣지도 말고 좇지도 말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의 뜻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당당하게 말해도 십중팔구 그것은 영적 사기예요. 세상에서는 진리일 줄 모르지만 말씀의 뜻이 아니면 결국 우리를 이용하는 사기가 되는 거예요. 1편 1절 말씀 보시면 세상 죄악, 세상의 영적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정확하게 단계별로 기록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반대로 말하면 복이 없는 사람의 죄악에 빠져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죄에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것이죠. 살살살 꼬시면 넘어가요. 이거 한 번만 들어봐요. 가입하면요, 그때부터 그냥 일사천리로 편하게 살아요. 꼬시면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게 되죠. 살살 꼬셔서 넘어가면 어느 순간 거기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내 순서는 언제 오나?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인데 모르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시계 보면서. 세 번째 과정이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철석 앉게 되는 것이죠. 줄 서서 기다렸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 이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둘째 아담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아담과 여자가 당한 선악과의 세 가지 시험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당한 선악과의 시험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 시험은 크게 세 가지였죠. 먹음직한 시험, 두 번째 보암직한 시험,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시험.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이 떡이 되는 시험. 왜 사단마귀는 이 시험을 가장 먼저 내밀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오셨는데 그것도 스스로 40일간 밤낮으로 굶주리신 그 예수님이셨기 때문이, 극도로 배고픈 예수님, 그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하여 먹여주는,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먹음직한 시험이죠. 아담이 당했던 먹음직한 시험. 첫째 아담은 이 먹음직한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당당히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 먹이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한 해 한 해 갈수록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힘들어지고 더더욱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그러할수록 이 먹음직한 시험을 통과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말씀만 더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먹음직한 시험 날마다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이기신 후에 너희도 나처럼 이기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죠. 바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 뛰어내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네 발을 붙잡아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첫째 아담, 그 아담이 당했던 보암직한 시험에 해당합니다. 보암직한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엄을 모두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쳐다볼 거 아니냐. 그래서 펄쩍 뛰어내리면, 그래서 살아나면 네가 영광받을 거 아니냐. 모두에게 너의 영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암직한 시험. 첫째 아담은 이 보암직한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내가 한번 보여줘야지. 피조물에게 내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하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 남에게 나의 잘난 모습, 내 좋은 달란트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 교만의 시험,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로 어려워요. 먹을 거 못 먹고 교회에 봉사 헌신하는 거 이건 쉬운데, 인간인지라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잘한 것 보여주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확 웃고 싶어요. 이것도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사단에게 절하면 모든 이 땅의 것을 다 돌려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아담에게서 빼앗은 공중권세 네가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첫째 아담이 당했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시험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시험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안은요 정말 기가 솔깃해요. 딱 절 한 번만 하면 잃어버린 이 땅의 모든 공중 권세를 준다는데 이거야말로 지혜로운 방법 아니냐 이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할 필요 없이 까딱 고개만 숙이면 다 준다는데 이게 지혜로운 방법 아니야? 그냥 눈 딱 한 번만 감고 한 번만 비굴해지면 나는 평생 잘 살 수 있어. 세상에선 이게 지혜죠. 한 번 고개 숙이고 내가 원하는 것 얻는다면 이게 세상에서는 지혜예요. 하지만 이것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지만 절대 지혜롭지 않은 죄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이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딱 한 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딱 한 번만 먹는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하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도 승리하시되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단 한 번의 절도 허용치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세상과 잠깐 손을 잡는 것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비록 미련해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이고 손가락질 받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하나님의 속성, 오직 성실과 정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성실하고 정직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벌어요. 성실하고 정직하면요, 돈을 한 푼도 못 벌게 이 땅은 돌아가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만물을 다시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승리를 우리 모두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험에서 이렇게 승리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되 모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결과 시험에서 실패한 반면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든 결과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먼저 이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먼저 이기시며 방법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면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붙잡고 승리하신 이 구속사의 말씀이 우리 손안에 있기에 예수님이 그 구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통과하셨기에 우리도 이 구속사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이 말씀만 붙들고 산다면 이 땅의 어떠한 시험, 어떠한 환난도 능히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져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인생의 시험을 승리하신 비결이 무엇이냐? 첫 번째, 바로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려고 생각하는 순간 실패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 이 시간 현재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 삽니다. 욕심을 채우지 않으면 살질 못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이끌려 삽니다. 돈도 나며 살죠. 어떤 사람은 세상 오락, 쾌락에 이끌려 살고 도박에 이끌려 살고 친구 좋은 사람, 친구에 이끌려 살고 술에 이끌려 살고 화려한 이 땅의 문명에 이끌려 삽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명예, 그 욕심, 그 교만에 이끌린 결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추구하는 화려한 가치들에게 이끌려 다니신 게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어떻게 시험에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성령에 이끌리신 예수님, 결국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냥 혼자의 생각과 판단으로 광야로 가신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다. 또한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셨고 또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는 과정에서도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아무리 배고파도 사단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게 유혹해도 예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기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이끌리시며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고 이끌다 아고의 수동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수동 미완료형. 성령에 의해 이끌려 다니시되 미완료형 쉼 없이 계속적으로 이끌려 가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리심에 중간에 중단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에 의해 이끌려 다니시되 쉼 없이 중단 없이 미완료형으로 계속적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계속적으로 받으면 사단이 공격, 시험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능히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령이 아닌 자기 욕심, 자기 교만에 이끌려 다녔던 아담과 성령의 이끌리심만을 받았던 예수님을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결과가 다르죠. 자기 욕심에 이끌림 받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은 첫사람 아담은 산령에 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산령이 됨으로 끝났죠. 그리고 산령의 상태에서 선악과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지속적인 이끌리심을 받은 예수님은 모든 시험에서 통과하시고 난 후 이후에도 살려주는 영으로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나 성령의 이끌심을 받으심으로써 모든 시험에서 통과하시고 더 나아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려주는 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면요 남을 못 살려요. 남을 못 살리면 어떻게 두 배 부흥이 됩니까? 내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을 때 나에게 주어진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에든 남까지 살려주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된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이끌리어 헬라어 아나고의 수동형을 쓰고 있죠. 이끌림을 받았다. 또한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번에는 헬라어 아고의 수동형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약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수동형, 성령님께 이끌려섰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자 하나님 자신이신 분입니다. 절대로 수동형으로 누구에게 이끌려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나가실 때만큼은 성령 하나님께 수동태로 이끌러 나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였죠. 내가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듯이 너희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이끌려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여자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첫째 아담의 불순종의 길을 좇지 않고 둘째 아담의 순종의 길을 좇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성령님은 누구를 이끌어들이시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그에게 들어가 그를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5장 32절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통과하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가? 바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마지막 구절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승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단마귀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나도 살고 남까지 살리는 산령의 단계에서 살려주는 영의 단계로 우리 모두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5개월 동안 시시각각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주시는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두 배 부흥의 열매를 우리 손으로 거두는 최종 믿음의 승리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시험을 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평화롭고 없는 것이 없는 풍족한 환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치 않고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에 손을 댄 아담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를 이 시간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 이끌려 들어가신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고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영적 이스라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로 마음에 시험든 성도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모든 내 삶의 형편이 어그러져서 시험 들고 쓰러진 성도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광야로 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 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2015년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두 배 부흥의 열매를 우리 손으로 거두는 승리자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 받으셨습니다.